이제는 기본권 보장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를 바꾸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 구조 불평등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있는 큰 불평등 중 하나가 고용에서의 차별, 비정규직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원래 비정규직은 없던 건데 고용 유연성 강화로 새로 발생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IMF 이후로. 근데 저는 그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데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혹시 고용 유연성 높인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네, 좀 그냥 어렵죠. 고용 유연성, 고용을 뭐 고용이 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용 유연성은 해고와 고용의 기준을 낮춰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노동자는 유연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정성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진짜 안정된 게 필요하더라고요. 안정된 직장. 내가 내일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지금도 밥을 많이 못 먹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 부당한 걸 봐도 얘기를 못하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자본가는 생산수단이 있으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공장 있고 땅 있고 돈 많으니까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 돈을 더 벌 궁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돈을 더 벌까, 유연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성이랑 유연성이 충돌하면 자본가의 힘이 강력하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하니까 세상이, 노동시장이 유연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화된다는 거는 노동자의 이익에서 멀어지는 거고, 우리 다 노동자잖아요. 방금 물어봤을 때 공장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 없다면서. 맞아요. 없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특수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공장을 가지고 있어도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자본가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죠. 맞아요. 그런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고용 유연성 고용 유연성이 높으면 이제 취직도 쉽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취직이 쉬운 대신에 그만큼 잘리기가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취직할 수 있지만, 애초에 정규직이 이렇게 뽑기 힘든 것 자체가, 정규직이 많이 안 뽑히는 것 자체가 유연성이 높아져서 그래요. 이렇게 한 일자리에 고정돼서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기업에서 내걸었기 때문에 취직이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는 다 노동자니까 당연히 이익을, 아니 안정성을 추구하고, 잠깐 다시, 우리는 모두 노동자니까 고용 유연성 강화, 유연화되면 우리 이익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해도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이 안정성은 결여되고 유연성은 과잉인 굉장히 불균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북유럽, 그 저 위에 유럽 쪽에 스웨덴 이런데, 핀란드 이런데 유연 안정성 모델이 등장하고 있어요. 혹시 유연 안정성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아니요. 전 그 경제 기사 나와요. 유연 안정성 되게 논리적 모순이다. 아, 좀 핵심을 짚었는데, 유연 안정성 모델은 고용과 해고의 기준을 조절하고 일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실업보험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고용과 해고는 자유롭지만 대신 실업금도 주고 뭐 비정규직 임금도 높다 이런 건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랑 전혀 맞지 않죠. 북유럽은 발전된 자본주의니까 세금, 중산층이 두터워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즉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고,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적어서 기업을 어느 정도 국가가 통제 가능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랑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중산층 거의 없고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상태이잖아요.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중산층이 아닌. 그렇죠. 빚없다고 중산층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 집 가지고 있어도 중산층이 아닙니다. 살기가 힘드네. 슬프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연 안정성 모델 자체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용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혹시 사회 사민주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뭔가 사민주의. 새로운 대안. 요새 또 이슈잖아요, 사민주의. 그렇죠. 정책적으로 많이 그쪽으로 가는데, 사민주의 자체가 1, 2차 대전 전후로 방금 좀 그런 사람이 말한 노동자 정권. 그런 사람이 뭐죠? 그런 사람 당신이요. 그런 사람이 노동자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자본가들이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되니까. 그래서 노동자 정권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계량적으로 사민주의라는 시스템을 채택한 거죠. 국가의 영향을 늘리고 기업의 영향을 줄이고. 즉 이게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진보로 나아가는 길을 꺾는 계량주의. 이게 사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 모던 팟의 생각이 아닙니다. 한 작가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악덕기업 삼성. 삼성이 08년 경제위기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 이름이 장기적 소비 부진의 원인 분석.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여기서 소개하기는 좀 힘들고 결론만, 핵심만 짚어보자면 삼성은 소비 부진의 원인 분석. 이게 고용 불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소비 부진이 고용이 우리가 잘 안 돼서 자꾸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역시 삼성답게 고용 불안을 직접 해소하지 않고 국가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떠넘기거나 이게 좀 진짜 대단한 건데 공적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런 거 대신에 개인연금인 보험 아니면 뭐 우리 그런 거 들잖아요. 로또. 뭐지? 한 달에 250만 원씩 받는 로또 보더라. 잘 모르겠어요. 연금 로또 그런 거 못 들어. 연금 로또 있는데. 그런 걸로 계속 불안 해소의 방법을 기업에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비를 창출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2015년에 비정규직, 그러니까 특수고용노동자, 산야청 노동자 다 포함한 비정규직이 2015년에 1000만 명 이상. 그리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 안 돼요. 이렇게 신자유주의처럼 경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기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기업은 이득만 추구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기만 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929년 그때 경제공황을 국가 개입으로 막지 못했다고 한마디로 뉴딜 정책이 실패했다고 신자유주의를 새롭게 채택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관점들이 막 이제 등장했는데 마치 서울노동인권영화제 모던타임즈 GV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하종강 교수님의 의견이 달랐던 게 생각나요. 사회의 발전 방향과 입장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죠. 저는 이 결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 모던타임즈 영화의 메시지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 생각을 말하자면 모던타임즈만큼은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말에서 그 새롭게 만난 그 여인과 찰리 채플린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둘이 여행을 가듯 길을 나서죠. 근데 그때 여주인공이 스마일이라고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그렇다고 하는 그 스마일을 외치면서 갔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모던 타임즈의 주인공이자 찰리 채플린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트램프가 있어요. 트럼프 아닙니다. 떠돌이 캐릭터 중절모 네. 쓰고 지팡이 있는 찰리 채플린이 고안해낸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1914년도 그 작품 베니스에서의 베니스에서의 네. 어린이 자동차 경주. 네, 그 작품을 처음으로 좋아합니다. 네, 그 작품을 처음으로 등장하고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다가 모던 타임즈를 끝으로 이제 등장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트램프는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던 모던 타임즈를 이것도 반복했네. 아무튼 그래서 자신의 애인과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그 트램프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왜 웃어요?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슬픈데. 아, 그렇군요. 결국 그러니까 관객은 다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이제 그가 파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파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 도피를 해버렸다. 파멸이구나. 저는 이 영화를 해피엔딩으로 보고 싶은데 바로 반박을. 찰리가 이제 소녀랑 이제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나긴 여정을 떠난다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봤을 때 이제 웃지 못하는 소녀를 향해서 이제 찰리가 웃어라 웃어라 이렇게 하면서 입꼬리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이렇게 쓱 올려주는데 이 둘이 결국에 원하는 건 뭐였는가를 봤을 때 원하는 거창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안락한 집이었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여러 풍파가 있어도 본인의 안식처로 갈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었던 것처럼 그런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안에서 그럼 과연 찰리가 이 소녀와 목적한 것을 잃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럴 확실을 할 수가 없죠. 잃었다,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앞서 사월이 이야기했듯이 영화의 페르소나인 이 주인공이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한 인생을 봤을 때 어떠한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럼 나의 인생은 실패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진보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노력들이 굉장히 주되고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즐거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목적을 이루는 거요. 하나하나 뭐 도장 깨듯이 깨는 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목표를 만들고 그 목적을 이뤄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 내 자신을 스스로 끊임없이 진보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내 이면을 보지 못했거나 어떠한 길을 갈 때 있어서의 끊임없이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나의 즐거움이고 인생의 재미이고 보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주인공이 떠나는 여정을 봤을 때 해피엔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고 갔다고 생각해요. 해피엔딩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객관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도 본인이 즐거우면 즐거운 거잖아요.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도 즐겁지 못하면 과연 인생이 해피랄까? 해피라고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돈이 없어 봐서 모르겠어요. 없었군요. 저도 일단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거 말하기 조금 더 앞서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고 단순히 재밌다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만약에 웃기보다 현재와 다르지 않는 그때의 노동 현실을 먼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좌절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느리게 움직이지만 어쨌든 사회는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물론 갈 길이 멀고 돌아가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갈 길이 멀다. 또 노동 현실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고 끝까지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갖고 그런 권리를 위해 투쟁하며 나아갔으면 했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힘을 내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맞아요. 네, 보게 됐거든요. 남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의 본론인 그 해피엔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찰리가 여인의 손을 이렇게 잡고서 투쟁 포즈를 이렇게 취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뭔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보다 두 명이, 두 명보다는 다수가 모여서 촛불 정권을 이뤄냈듯이 이렇게 정당하게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뭔가 투쟁하자는 그게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가 분명 올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 다리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오진 않겠지만 네네. 언젠가는 올 거고 그죠. 그 시기를 앞당기는 건 우리다. 그래서 노동에 대해 친구에게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고 뭐 더 공부를 해서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 하는 이렇게 단단한 다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 받아들여서 뭔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던팟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또 그 다리가 되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엄청난 목적인데 모던팟의 목적이다. 투쟁으로 나아가는 모던팟인가? 다리가 되어가는. 방금 저 앞에서 모던 타임즈 이후로 트램프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던 타임즈의 의의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불안에 시달리던 트램프, 그가 안정을 원하게 되면서 소녀를 만나서 안정을 원하게 되면서 행동이 바뀌어 나가고 마지막엔 희망, 즉 안정된 사회를 찾아서 떠나는 게 이 감독 찰리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봐요. 찰리는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영화에서 제시를 하면서 다시는 방황하는 캐릭터를 등장시키지 않았잖아요. 방황하는 캐릭터 트램프가 안정을 찾아서 떠나고 다시는 나오지 않는 거,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우리 99%가 원하는 거, 진보가 나아갈 길이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방금 다들 말했듯이 마지막에 스마일이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회가 올 거라는 낙관까지 심어놓았다 생각해요. 확실한 해피엔딩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그 사회를 만드는 주체는 노동자와 빈민, 공장에서 일하던 트램프와 부모님 잃은 길거리에서 살던 고아소녀 둘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면서 명시했다고 생각해요. 영화에서 남녀관계가 무조건 로맨스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입장을 대표하는 역할로 등장하기 때문에 확실히 전 노동자와 빈민이 그런 세상을 끌어온다라고 찰리가 말했다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저녁이 있는 삶,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실현하려면 워크 좋네요. 워크 우리가 99%라는 거를 자각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다 따로 나누면서 개인화, 파편화시키면서 계속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입장과 위치를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모던 타임즈 영화를 보고 사회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원했던 이런 좋은 시간들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모던 타임즈를 통해서 그 당시 미국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비교해보면서 영화가 제시하는 길까지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닫힌 교문을 열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봤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발. 유쾌한 가을은 이게 좀 너 마이크가 먼 거 같지 않아? 나? 어. 왜? 내 목소리 작아? 아니? 아니요. 완전 아니. 나 목소리 커서 괜찮아. 진짜 목소리 크네. 이거 뭔가 딱 이거 딱딱 프렌즈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굉장히 굉장히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근데 날 잡고 하면은 편집은 금방인데 금방. 애플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 우리 근데 소비에트 정권 나오고 공산주의 선언 나와서 괜찮아 해줘. 애플에서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애플에서 근데 이게 정상 파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니까 해줘. 그러면 편집하는 동안 저랑 언니랑 많이는 계속 만나서 그냥 다친구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좋아요. 같이. 안 돼. 마이크 좀 떨어뜨려. 근데 편집 같이 해도 좋고. 네,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처음이니까 일단 편집하는 거 다 같이 보면서 어떻게 넣을까요? 막 여기다 어떤 노래 얼마나 줄일까요? 더 이거 뭐 추가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넣고 빼는 거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언제 만나지? 다음에 우리 만날 시간 정해봐요. 맞아요. 그거를 정해봐요. 다 같이 만나요. Off the record.